당신의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.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. 당신의 입술은 떨고 있어요. 마음도 떨고 있어요. 사랑한다 말을 해요. 숨기지 말고 두 눈을 감지 말아요. 사랑한다 말을 해요. 감추지 말고 돌아서 가지 말아요. 당신을 알아요. 나 알아요. 외로움에 울고 있잖아요. 당신을 알아요. 나 알아요.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. 사랑한다 말을 해요. 숨기지 말고 두 눈을 감지 말아요. 사랑한다 말을 해요. 감추지 말고 돌아서 가지 말아요. 당신을 알아요. 나 알아요. 외로움에 울고 있잖아요. 당신을 알아요. 나 알아요.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.